Yeah, my 늦은 밤 비가 내려와 날 데려와 젖은 기억 그대로 적혀놔 넌 시작 살수 있다고 다짐해 봐도 어쩔 수 없다고 못하면 술도 마시고 속타는 마음 밤새 채워봐도 싫어 넌 하루는 길어 빌어 제발 있게 해달라고 너는 내게 웃음이 보이지 않아 눈물조차 보이지 않아 더는 살고 싶지 않아 연 같아 열받게 네 생각에 돌아버릴 것 같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대 모두 끝났대 I'll be right there I'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내 모든 걸 다 봤지 No way 사람들은 모르겠죠 난 혼자 그 아무도 몰래 그래 내가 했던 말은 거짓말 홀로 남겨진 외톨이 그 속에 헤매는 내 꼬리 주머니 속에 고깃고깃 접어둔 이별을 향한 쪽지 넌 어딨나요 널 부르는 습관도 난 달라질래 이젠 다 부숴넘길게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아니 평생을 가도 죽어서까지도 yeah 내가 준 상처와 물었는지 미안해 아무것도 해